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남녘의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여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속 인물로 불리는 다윗과 요셉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버려지거나 도망 다녀야 했던 고난 속 인물이었다는 것인데요. 요셉은 혈육에게 버림받고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 고생하다가 감옥까지 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인물로 세우셨고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사랑받는 왕이 됐습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낙담하고 인생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냈다면 그들의 삶은 감옥의 죄수로 도망자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의 삶이 이대로 끝일 거라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단단하게 통과한 후 누구보다도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그 고난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라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상한 갈대를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진이가 찬양합니다. 주 사랑으로 채우시네.

영산 싱어제 찬양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송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크신 은혜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65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기독교 방송입니다. 중파 AM 1188kHz, 중파 AM 1566kHz, FM 106.9MHz로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여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강제 복성되어 북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이 땅으로 온 하나목양교회의 송혜연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신앙과 찬양 이야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송혜연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매주 목요일 시간 찬양과 신앙 이야기로 인사 올리는 탈북민 사역자 송혜연 목사입니다. 북한이 올 2분기 주민들에게 하루 평균 36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에서 밝혔습니다. 2011년 이래 최저 규모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목표량인 573g에도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하루 최소 권장량의 62% 수준에 불과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영양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세 미만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과 1살에서 2살 미만 어린이 절반 정도가 빈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지원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식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부터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등 7개 도와 남포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2018년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서 전해오는 북한 소식은 들어도 암담한데 북한은 3일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남북관계를 또 한 번 긴장시키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8월 22일에 진행되는 학예훈련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으로 불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먹지 못해 힘없이 굶주리는 내 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엔과 인도적 지원 등의 여러 격려들을 통해서 북한 동포들에게 직접 식량이 전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기 전에는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긍휼의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하시기를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김정은 정권 이후 엘리트 탈북자들이 1월에서 7월 사이에 1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정은 정권 이후 감소했던 탈북민 숫자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나은 계층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매해 3,000명에 육박했던 탈북민 수는 2011년 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한 해에 1,200에서 1,500명 수준으로 감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뒤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을 등지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중국 닝보에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입국하였고 5월에는 중국 산시성의 북한 식당 종업원 3명이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했던 10대 학생이 홍콩의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진입했습니다. 1호 보건대 비교적 사정이 괜찮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든지 일부 정치일꾼들이 탈북하는 것은 북한 체제 경고성이 약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김정은 동남아 비자금을 관리해온 북한의 장성급 인사가 탈북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납해야 할 4천 달러, 우리나라 돈 450억 원 정도의 거액을 가지고 탈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시간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북한 동포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중국과 제3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신변 안전과 남한으로 들어오는 길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외부 세계와 접촉할 기회가 많은 엘리트 북한 인사들이 거짓으로 둘러싸고 있는 북한의 억압된 체제에서 벗어나 개혁 개방으로 변화되는 주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북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니 참 피곤하시죠? 매일매일 들벗기는 북한 가운데서의 하루의 피곤함을 스쳐드리는 찬양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가 늘 부르며 제가 힘들 때마다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주께 가오니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루 종일의 피곤함이 하룻밤의 심으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보다 진한 피곤과 보다 깊은 피곤은 긴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긴 피곤과 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하겠죠.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포로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그러면 곧 고향으로 되돌아가 다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를 드리며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겠지. 이 꿈 때문에 그들은 노예 생활을 잘 견디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민족에게 통일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있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저의 가족이 북한 땅으로 다시 되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을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때로는 홀로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영원히 부모를 보지 못할까봐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이 있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과 북은 통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할 큰 계획 가운데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라는 확신과 꿈이 있기에 피곤치 않는 것입니다. 암흑과 같은 북한에서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피곤하고 아무리 쉬어도 힘이 나지를 않게 됩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저 북한을 회복시키고 통일을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의 피곤함은 우리 하나님이 날려버려 주실 것입니다. 비건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은 하나님의 선언을 통하여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탈북민사역자 송희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종호가 찬양합니다.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융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사무엘상 18장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모두 듣고 나서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붙잡아두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껴 그와 의형제를 맺었다. 요나단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도 다 내주었다. 그로부터 다윗은 사울을 따라 출전할 때마다 승전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사울은 그에게 군사령관직을 맡겼다. 그것을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모두 흐뭇하게 여겼다.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 소고를 치고 환성을 올리며 꽹과리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왕을 맞았다. 여인들은 덩실거리며 노래를 주고받았다.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사울은 이 말이 비위에 거슬려 몹시 화를 내어 투덜거렸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죽인 공을 돌리고 나에게는 고작 수천 명을 죽인 공밖에 돌리지 않으니 왕의 자리마저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그날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튿날 하나님에게서 온 악령이 내리덮쳐 사울이 집안에서 발작을 일으키자 다윗이 전처럼 수금을 뜯었다. 이때 마침 사울은 창을 잡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릴 생각으로 창을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다윗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을 궁에서 내보내어 천인 부대를 거느리는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부대를 거느리고 출전하곤 하였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나갈 때마다 이기고 돌아왔다. 사울은 다윗이 빈번히 대승을 거두는 것을 보고 더욱 겁을 먹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대는 다윗이 언제나 싸움터에 앞장서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에게 내 맏딸 메랍을 네 아내로 줄 터이니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앞장서시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워다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손을 쓰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일 속셈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소인의 가문과 소인의 일가가 뭐 보잘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며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도 정작 때가 되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보냈다. 한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 일을 전해 듣고 사울은 마침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 애를 아내로 주어야겠다. 그 애를 미끼로 삼아 블레셋 놈들의 손을 빌어 놈을 죽여야지. 사울은 이런 속셈으로 다윗에게 오늘 당장 내 사위가 되어주게 하고 다시 부탁하였다. 그리고는 신하들을 시켜 다윗에게 당신은 왕의 마음에 드셨을 뿐 아니라 왕의 신하들도 다 좋아하니 서슴치 말고 사위가 되시오 하고 넌지시 이르게 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당신들은 나처럼 가난하고 천한 몸으로 사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오? 하면서 사양하였다. 신하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한 말을 전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가서 왕이 공주를 맞는 몸값으로 원하시는 것은 별게 아니고 왕의 원수를 갚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경 100개만 잘 나오면 된다고 이르게 하였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 죽일 속셈이었다. 신하들이 사울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니 다윗은 그것으로 사위가 된다면 좋다고 생각하고 기한도 되기 전에 사위가 되려고 부하를 이끌고 나가 블레셋 사람 200명이나 죽이고 그 포경을 모두 거두어 왕에게 바쳤다. 그리하여 사울은 딸 미갈을 주어 그를 사위로 삼았다.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자기의 딸 미갈마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나서는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져서 끝까지 그를 원수로 여기게 되었다. 블레셋 추장들이 싸움을 걸어왔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어느 부하들보다 잘 싸워 그의 명성은 높아가기만 하였다. 신은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살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에 힘쓰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꾼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받은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없어.